젊은 어묵 한 사람 감기슬 빗어서 낚싯대로서 나를 낚으려 하였네. 그걸 바라다 보며 하늘에 세만해 가을 같은 물에선 수마가 안 잡혀 가을 같은 물에선 수마가 안 잡혀 Oh!